머나 먼 길을 걸어 생애 한가운데를 지나서 숨쉬는 것조차 힘든 그 어디쯤 오니 그렇게 그대가 서 있네요 세월의 가시에 찢겨버린 내 영혼을 비춰주는 어느 봄날의 햇살처럼 나의 가슴 속에 설렘 하나 놓아두니 끝내 사랑은 피어내요 외로운 들국한 송이 따스한 그대 바람결이 나부끼니 그늘 지는 서러운 그 인생에 봄을 데려온 나비가 입을 맞춘 듯 아름다운 내 향기로 겹겹이 물들어 눈물 나도록 아름답게 흔들리는 숨이 차도록 아픈 그때는 한때로 흘러가길 기도를 해 수많은 인연에 그리 대단치도 않은 그런 나의 손을 잡아주 기억하겠죠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그대가 있어 한 손이 꽃이 됐고 그림자 내린 영혼은 내 빛이 됐고 그대가 있어 영롱한 삶이 됐고 보잘것없는 인생은 시가 됐네 어쩌면 덧없이 사라질 인생일지라도 나 몰래 말없이 돌아설 사랑이라도 오늘도 어느 봄날처럼 그렇게 꽃이 피었네 또